그래도 괴롭기만 한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너란 사람 몰랐다면 어쩌다가 눈꺼풀 안에 새겨서 눈 감고 울어도 그대 얼굴만 떠올라 날 죽여줘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날